태양절 및 광명송절경 중메이꼬 전국준비위원회가 11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과 광명송절의 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속에 선전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